갔다 집에 돌아오더니 손짓 발짓 춤을 추어가며 술도 술미래 술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타면 누구든지 학교 갈 수 있다지 그럼 나도 매일 학교 갈까 술도